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? 자꾸 설레기는 내 맘 알아줘. 너를 만나고 모든 게 난 변했어. 지루했던 하루가 정말 행복해. 사랑해, 사랑이란 말로 부족해. 내 사랑을 표현하게. 사랑해, 너를 사랑해. 너만 너를 사랑해. 사랑하는 내 맘을 두근대는 내 맘을 너에게 내 맘 모두 알리고 싶어. 사랑에 빠졌나 봐. 사랑을 줄 거야. 솜사탕 같은 달콤한 사랑을 줄 거야. 넌 그냥 받기만 하면 돼. 내 사랑 느끼기만 하면 돼. 사랑해, 사랑이란 말로 부족해. 내 사랑을 표현하게. 사랑해, 너를 사랑해. 너만 너를 사랑하는 내 맘을 두근대는 내 맘을 너에게 내 맘 모두 알리고 싶어. 빠졌나봐. 정말 너를 사랑해. 사랑은 바로 너야. 자꾸만 눈이 마주치네요. 내 맘과 똑같은 건가요? 자꾸만 너를 보게 돼 사랑하니까. 자꾸만 너를 찾게 돼 사랑하니까. 너만 사랑할게. 즐거워요 모든